이야기 아무것도 덤진 종이 생각하니 믿건 더 뻔뻔한 뻔뻔히 뱉어 혓바닥이 막 노는 대로 I bet 힙합을 느낀다면 You gonna love it J Fable and me 물은 펌프 요 회골 때린다는 얘기 믿게 뭐냐고 Oh double D ready Oh 예,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OWD 라디오 3화를 듣고 계십니다. 저는 Yo. 메인 yeah. DJ 데빈입니다. 제 옆에는 1, 2화 때와 마찬가지로 페이보와 제이 그린이 나와 있습니다. Yes. Yeah. Uh-huh. 예, 그리고 사실 새로운 yeah. 손님이 한 명 더 나와 있죠. 택도. Yeah. Yeah. Yeah. Yo. 소개, Yo. 소개 한번. 아직 잠시만요. 저 진행 네. 정화 같은 경우는 저희 OWD의 다른 멤버 체스가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탭도가 나왔습니다. 탭도 간단히 소개 부탁드려요.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ODD에서 이제 래퍼와 포토그 래퍼를 맡고 있는 탭도라고 합니다. 아 그리고 2화에서 그 오타쿠 얘기 나왔던 거 아시죠? 1화에서 1화에서 1화에 나왔구나. 예. 네, 그런 것도 좀 소개를 해주시고 바로 이미 그 오타쿠입니다. 이미 감출 필요가 없어요. 네. 다 아니까. 예. 뭐라고? 당신이 왜 오타쿠인지. 네, 저는 이제 힙합만큼 정말 힙합보다는 아니고 힙합만큼 정말 이제 걸그룹 AOA 아, 진짜? 네, 되게 좋아하고 준일도 되게 좋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 예. FNC의 모든 대부분의 여자 가수들을 좋아하는 모든이 맞죠? 모든이 사실상. 맞나요? 예, 제가 FNC가 어떤 멤버들인지 정확히 몰라서 네. 오늘 또 FNC입니다. AOA의 서른양을 만나고 왔잖아요. 예, 오늘 와, 만나고 왔다고 하니까 되게 저도 설레네요. 야, 아, 만나고 왔어. 서른양 만난 사람 있어? 예. 아, 예, 오늘도 이제 그렇게 이제 연예인 AOA의 멤버인 서른을 이제 보고 왔는데 그냥. 원래 그렇게 자주 다니는 편은 아닌데 아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좀 다니게 되었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사진에도 조금씩 흥미를 붙였고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어쩌다 보니까 포토그래퍼까지 담당하게 된. 예. 네. 사실 되게 처음에는 이렇게 여자 연예인을 따라다닌 거에 대해서 좀 의아했는데 요새는 좀 그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한 것 같아요. 사진을 찍고 그러면서 사진에 그렇죠. 관심이 생기고 저희도 그 덕을 좀 보게 되고 그러면서 뭐 탭도도 뭐 남들 믹스테이프 있고 래퍼예요. 네, 원래 오해가 없지. 원래 래퍼입니다. 네. 오해가 없으셨으면 믹스테이프 하나 냈잖아요. 예, 예전에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이제 꿈속 이야기들이라는 이제 믹스테이프를 냈었는데 그때는 이제 뭐 사실상 이제 엄청 거창하게 기획하고 막 그랬던 믹스테이프는 아니고. 이제 그때 계속 이제 나왔던 노래들 중에서 좀 베스트 트랙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노래들을 이제 모았던 거죠. 제가 생각했던 그래서 그런 거 모아서 이제 그냥 냈던 거고 제 개인적으로는 되게 퀄리티적인 면은 약간 좀 아쉬운 면이 많은데 노래라든지 뭐 녹음 상태라든지 이런 거 좀 아쉬운데 제 생각에는 되게 괜찮게는 생각하고 있어요. 퀄리티 자신감이 있네. 뭐 또 안 나와요? 네. 네. 뭐 안 나와요? 내라고 말했습니다. 네. 네. 네. 믹스테이프 같은 경우도 생각을 해보고는 있는데 솔직히 지금 뭔가 좋아하는 게 너무 많지. 라디오에서 언급하면은 뭔가 내야 될 것 같은 압박감에 시달릴 것 같아서 자연스럽게 내야죠. 네. 자연스럽게 저도 이제 생각을 계속 정리를 해가면서 이렇게 컨셉도 잡고 그러면서 내 생각이 되게 저번에 뭐 체스와 다르게 자기 본인의 앨범을 되게 좋아하네요. 하지만 저는 그 앨범도 내미 받침을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대놓고 앞에서 그걸로서 되게 자부심을 느끼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남에게 냄비 받침도 될 수 있는 네. 예, 그 앨범에서 가장 좋아하는 곡이 있다면 하나 말씀해 주시면 나중에 한번 틀어도 될 것 같은데 네, 라디오에서 저는 이제 그 앨범 중에 제가 편지라는 노래 되게 좋아해요. 컨셉이 미래 나에게 이제 너는 이제 어떻게 지내고 있냐 나는 지금 랩을 하고 있는데 아이디어 네, 좋네요. 네 그런 생각으로 했던 어떻게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으로 했던 노래인데 약간 원래 원곡 비트 자체가 그게 없더라고요. 그 뭐지 가사라든지 이런 게 없고 야 정말 오리지널 비트인데 오리지널 비트인데 그런 거 하면서 약간 정말 내 거 한다는 그런 느낌도 있고 그치. 랩이나 훅 같은 것도 제 생각엔 되게 잘 뽑았다고 생각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게 나가기 싫어. 그러니까 저희 오디드 크루가 되게 칠링을 되게 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만 칠링이 솔직히 다 열심히 살아요. 근데 얘는 진짜 칠링하면 살거든요. 정말로 진짜 약을 빨지도 않는 상태로 항상 하이하고 레아 한량 정말로 나가기 싫어 같은 경우는 확실히 그런 감성이 있죠. 네, 칠링하는 그런 감성이 있죠. 게으른 거지 사실. 칠링도 그렇고 진짜 그냥 귀찮아서 쓴 곡인데 칠링이 아닌 레이지. 그게 그냥 뭔가 그냥 말 그대로 제 현실을 그때 당시 현실 그냥 적은 거라서. 근데 되게 좋은 거 같아요. 네, 진짜로. 맞아. 잠이 오더라고요. 들으면 잠이 오고. 맞아요. 그렇죠. 아유 곡이 분위기가 예 네, 그렇죠. 모두를 잠들 수 있게 하는 음악. 네 얼마 네. 그때. 네 저는 제일 좋아하는 저는 음악이시죠? 제가 좋아하는 음악이 네. 잠들 수 있는 음악입니다. 네. 저 커렌시 되게 좋아하거든요. 커렌시 어떻게 랩하는지 아시죠? 정말 좋아해요. 네, 맨날 네. 잠들기 네. 전에 커렌시 듣고 자면 푹 잘 수 있어요. 커렌시 장인님. 그런 좋죠. 아무튼 그 ODD 칠하더에 딱 부합하는 네. 정말로 어쩌다 보니까. 하지만 워크하더도 해요. 알바 네. 열심히 하고 있고. 아, 그래. 요새 계속 그렇죠. 어떻게 요새 어떻게 보면 저도 되게 그냥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되게 일하면서도 열강 그지. 어떻게 보면 전 원래 이제 평일에 알바하는데 야간 알바하면서 저는 상상도 못했는데 저도 평일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편의점 알바. 네. 편의점 이제 야간 편의점 알바를 하는데 그 와중에 제가 시간을 쪼개서 이제. 연예인 보러 가고 공연 보러 가고 그러더라고. 대단한 거야 생각해보면. 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될 수가 있구나. 저도 약간 그런 생각도 우리는 했죠. 우리는 덕후 집단. 네. 그리고 또 공연 집단. 다니면서 또 사진 또 엄청 많이 찍어가지고 네. 또 막 그렇게 하니까. 조금씩 늘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장비도 늘어가는 것도 있지만 약간 어떻게 설정하는 거라든지 그런 거 많이 늘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은 좋아요. 언제 이제 ODD 같은 경우도 이제 같이 공연이라든지 하거나 아니면 이제 믹스테이프 같은 거 할 때 저도 이제 사진 같은 거 찍어서 주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아, 같이 AOA 공연을 가자 이런 거 같이 AOA 공연을 같이 덕질 하자 우리. 아, 그거 주차장에 그거 뛰러 가자. 아, 무슨 방송 뛴다 하지? 하여튼 네. 아 공방 공방 뛰러 가자. 공방 이런 얘기인 줄 알았어. 네. 아 나도 좀 흠칙했네. 아, 좀 근데 이건 흥미가 맞아야지 가는 그치. 거라서 강요하진 않습니다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지금 계속 하면서 포토그래퍼로서 발전을 하고 네. 뭐 굳이 래퍼로 안 살아도 되잖아요. 어제 아니 힙합 좋아하는 거고 어쨌든 네. 예스. 랩은 아직도 되게 좋아해요. 예. 생각 저도 이제 가끔 생각나면 이제 프리스타일도 혼자서 하고. 아 진짜요? 아, 진짜 처음 듣는 얘긴데. 신기하죠. 원래 저도 혼자서만 해요. 혼자서만 되게. 원래, 아니 원래 우리 사이프 하면은 맨날 자고 있잖아요 옆에서. 아니, 자고 있진 않고 대부분 자고 있었죠. 대부분 자고 있구나. 가만히 있잖아. 아니 그냥 아는데 되게 뭐랄까 약간 속으로 하고 있었구나. 네, 그런 거 있어요. 약간 은근히 그런 거 있는데 프리스타일을 이제 남 앞에서 하면 진짜 못해요. 그래서 그런 그, 샤이 래퍼구나. 네, 약간 수줍은 래퍼. 그래서 약간 약간 그래서 그 자신감도 아직 그런 것도 없고 특히 프리스타일에 대해서는 약간 자신감이 없어서 아직 그래서 그냥 혼자서만 하는 거죠.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 이해가 되게 의외인 게 우리 크루 안에서 별명이 석고잖아요. 맨날 가만히 있고 네. 되게 뭔가 그런 이미지인데 네, 그... 오늘 말도 되게 잘하고. 맞아. 맞아. 말도 잘하네요. 방송인으로서의 태도가 네. 좀 엿보이는. 그렇죠. 자 좋은 말입니다. 왜냐면은 사실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어요. 어떤 방송인이잖아요 실제로 방송에 출연을 했던 맞네. 여기서 예. 우리 중에서 예. 공중파에 공중파. 제대로 나온 아, 맞다. 유일한 래퍼 게다가 래퍼로 나왔죠. 맞아 직접 음악인으로서 나왔잖아. 뭘로 나왔는지 설명해주세요. 아, 그, 몇 년도쯤에? 몇 년도쯤에? 공중파 아, 그때 옛날에 이제 2012년일 거예요. 그 제가 날짜까지 기억하는데 사실 근데 2012년 이제 KBS 얘기해도 되나? 아 얘기해도 되지. 아니 알지. 안녕하세요 하면 되지. KBS 알지. 하긴. 안녕하세요라는 프로그램에 나왔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부모님 어머니께서 이제 아들이 이제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가가지고 갑자기 랩한다고 이제 그런 그 뭐지 사연으로 나갔었었죠. 그래서 그렇죠. 가서 윤도현 앞에서 랩도 하고. 그렇죠. 윤도현이 뭐라고 했어요? 윤도현이 되게 끼는 있는 것 같다고. 근데 되게 그때 당시에는 윤도현이고 뭐고 그런 윤도현 앞이라는 그런 생각보다 이제 부모님 뒤에 보고 있고 앞에는 그치 부모님 앞에도 처음이고 네. 관중들 막 보고 있고 그 카메라 몇 대씩 있고 그러니까 되게 긴장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맞아. 사실 그때 좀 랩은 구려가지고 근데 좀 그건 좀 자신 없어요. 무대도 되게 못 제가 듣고. 제가 차 원하시면 보내드리고 싶은데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여기 아, 방송하기 진짜요? 전에 한번 찾아보려고 했었는데. 아, 아니야, 근데 그거 네이버 치면 나와요. 아 진짜요? 나 본 적 있는데 아, 옛날에. 그래요? 다시 보기로도 볼 수 있어요. 아 그런가요? 네. 근데 아, 뭐 하나 얘기하면 근데 솔직히 누구라도 떨었어요. 그런 아, 자리면. 네. 그렇죠. 그렇죠. 뭐 아, 앞으로 잘하면 되죠. 과거는 네. 과거일 뿐. 한번 찾아보시길. 네. 그렇죠. 한번 찾아보세요. 탭도 아니 안윤섭으로 검색하면 어 본명 말해도 되나요? 편집 안 할게요. 아무튼 괜찮아요. 아무튼 우리 중에 유일하게 방송 풀 출연기 있는 원샷 아, 그렇죠. 쩐다. 야 원샷 잡힌. 멋있네요. 그럼 뭐 탭도 소개는 이 정도로 듣죠. 계속 이렇게 끝이네. 방송에 나온 사람 그리고 AOA를 좋아하는 방송에 나온 덕후 래퍼 겸 포토그 래퍼 덕후 예 포토 포 덕후 래퍼 야 한 단어로 설명이 되죠. 포 덕후 래퍼 오 개쩐다. 약간 제이블이 항상 이런 거에 꽂혀. 아니 형이 점점 드립 실력이 정말 나날이 갈수록 좋은 것 같아. 일해진 것 같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되게 진짜 정말 노력형 그런 개그였는데 좀 발전하고 있습니다. 노력과 재능이 약 재능 아니 드립계 재능 노력하다 보니까 이제 능력이 발전하는 드립계 덕화이어 독화들리네요. 독화 들리네. 왔다 갔어. 독화 어 아무튼 그렇습니다. 독화 다녀왔고요. 네. 어 이제 소개는 그 정도로 듣고 우리 네. 지난 2화 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2화를 녹음할 꽤 돼가지고 어, 많이 됐어요. 네. 되게 오래됐죠. 한 달 전에 했나요? 한 달 전에 한 것 같아요. 네. 2화 이거 어, 사람들 어떻게 그 이후에 반응 같은 걸 좀 봤나요? 사실 1화 때보다 좀 적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1화 때 아니 그게 어쩔 수 없는 게 1화 때는 제가 저희가 좀 신기해서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2화 때부터는 이제 좀 많이 안 들어가지고 저 한 두 번 들었나? 그러니까 정말 플레이 수는 좀 적었는데 근데 뭐 어쨌든 간에 뭐 반응은 어쨌든 뭐 그렇게 나쁘진 뭐 그리고 1화 때 댓글 남겨주신 분이 또 댓글 남겨주셨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로 지금 듣고 계시겠죠? 본명 말할까요? 아무튼 샤라웃 해주실래요? 제이브리님이 패친도 됐잖아요 최근에. 어, 그러니까 아, 이름 페이스북 팀으로 했죠. 이름 뭐지? 체리. 이채령 아, 맞아 그분. 네. 예. 아 너무 예. 너무 이게 완냥 느낌이 좀 이상하잖아요. 뭔가 팬질 이런 느낌이라. 근데 원래 라디오 같은 데서도 아 그렇게 하나 급해서 이제 사연 읽어주지 하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저희 뭐 이채령 씨, 이채령 양 어디 저보다 나이 많으신가요 혹시? 아 모르겠어요. 이채령 아무튼 그분 패친만 패친이 예. 아, 고마워서 저하고도 패친이 됐는데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미국 보스턴 아, 보스턴에 그런가요? 거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가요? 듣고 계시죠? 네, 아. 저희 보스턴에 거주하시는 댓글로 사연 달아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그러니까. 언제 1인 방송이 될 수 한 명을 위한 방송이 될 수 있으니까 헌정 방송 트리뷰트 이렇게 팬 같은 거 생기면 좀 그러니까. 신경 써줘 소통하는 저희는 소통왕 저희는 소통 정말 잘하고 정말 사연 같은 거 메시지나 웃음 사망꾼 같은 거 아니고 저희 소통 엄청 잘하는 네. 저희 소통 잘하죠. 네. 실시간이 안 돼서 그렇지. 예, 실시간 다음에 언젠가 실시간 꼭 합니다. 아 좋죠. 어, 실시간 방송 하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어쨌든 감사합니다. 네. 들어줘서 감사하시고 계속 감사하시고 감사하고 감사하시고 내주면 감사. 저희한테 감사하시죠. 감사 얘기라고.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그럼 아마 또 저희 지인들도 많이 듣고 있겠죠. 네. 또 지인들도 항상 고맙고 들어줘서. 지인들도 예. 다 좋아하는 걸로. 저도 이야기 들었던 것 같아요. 항상 재밌게 보고 있다고. 일단 우리가 너무 재밌고 예. 그것만 되는 거라 생각해요. 그렇지. 그리고 1화랑 비교해가지고 2화 때 좀 차분해졌다고 맞아. 그런 평도 들었어. 정갈한 맛이 약간 생겼죠. 아 점점 우리가 좀 늘고 있는 느낌. 맞아. 경험이죠 경험. 편집도 그렇고 경험 쌓아오고 편집 지가 했다고. 그러게. 편집은 1화 제가 하고 2화 지가 했다고 지금. 2화 편집이 자연스럽더라고. 뿌듯해하고. 그렇습니다. 크게 뭐가 달라진지 잘 모르겠죠. 예, 1화 2화 비교하자면은 뭐 좀 정갈해졌죠. 앞으로 그렇죠. 이번 방송도 좀 더 정갈하도록 예. 노력하겠습니다. 아, 그 얘기를 해야겠네요. 그 2화와 3화 사이에 여러분이 어떻게 지내셨나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제이그룹부터. 저는 드디어 이제 저번 방송에 떡밥 날렸던 꼬롬이 나왔습니다. 예. 꼬롬이 예, 한 언제야? 한 저번 주쯤에 나왔죠. 저번 주쯤에 나왔고. 꼬롬. 뭐 그리고 나서 좀 많이 쉬고 있어요. 많이 많이 쉬면서 좀 이제 꼬롬을 준비했고 이제 내고 좀 많이 이번 연도는 좀 많이 쉬려고 예 그렇게 좀 생각 중이에요. 이번 연도라고 해도 한 달 이제 12월인데 네. 그러니까 많이 좀 12월이죠. 쉬면서 하려고 한 한달 쉬고. 예. 아, 휴식이 진짜 근데, 아, 근데 되게 필요한 것 같았어요. 뭐 꼬롬 어떻게 드렸어요? 자, 뭐 자 됐고 다 드렸고 꼬롬 어떻게 드렸죠? 꼬롬에 대한 감상평 좀 들어봅시다. 예. 탭도 씨 어땠는지. 이제 그때 꼬롬 그때 50자 이후로 저 이상으로 닥치세요? 길게 네. 시간 많이 남아둡니다. 나왔을 때 이제 저도 바로 찾아서 들어봤는데, 아니 뭐 링크 타고 가서 들어봤는데 보내줬거든요. 네, 들으라고 꼭 들어 아, 지금 들어야 되겠어. 들어봤는데 개인적으로는 되게 엄청 괜찮게 들었어요. 이제 그게 그거죠. 그 냈던 것들 모아서. 그렇죠. 번개송 모음집이죠. 번개송 모음집인데 저 어떻게 생각하면 번개송 모음집이라는 걸로 나오기 힘든 퀄리티 더 이상. 약간 지금 방송이라서 이러신 건가요 지금? 아이, 그런 확률한 60% 정치 정치하는 거죠. 약간 이미지 네. 쌓고 이렇게. 네, 그래야죠.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생각하면 번개송이기 때문에 되게 중구난방인 거를 이제 잘 어떻게 그 배열이라든지 이런 걸 잘 짜서 흐름도 잘 네. 만든 것 같고 유기적인 흐름을 그 중에서 그 뭐였죠? 럼펌펌펌 그 곡이 되게 좋았다고 생각해요. 아, 그 랩이 약간 그 곡이 다른 곡에 비해서 좀 더 색달랐던 것 같아요. 맞아 그동안에 이제 제이 그린의 모습과는 약간 다른. 돈 주고 살 생각 있어요? 무슨 지금 방송국에 육두 문자 달릴 뻔했어 지금. 괜찮습니다. 이거 19세예요. 아 12세였잖아 이거. 아, 욕할 때만 19세. 아, 잠깐 이렇게. 아니 이제 편집하실 때 삐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아 이렇게 자동으로 삐삐삐 아무튼 뭐. 아 뭐... 셀프 처리하신 거예요 지금? 아니 뭐 무슨 소리인가 지금 편집된 건데. 그렇죠. 아무튼 뭐 꼬롬에 지금 뭐 윤섭이는 참 아니 저기 책도는 참여 안 했지만 뭐 다 두 분 참여하셨잖아요. 그렇죠. 데빈 페보. 네. 참여자로서 저의 평은 저의 곡이 정말 좋았고요. 아 저도 사실. 아니 사실 그렇지 않아. 아니 근데 그런 평 많이 그러니까 피드백 많이 들었어요. 아 그래요? 같이 한 23. 당연하죠. 좋았던. 아, 저는 아, 좋았어 근데 진짜. 사실 제일 좋았던 노래는 저는 연말 느낌. 아 오. 전 그 노래가 제일 좋았어요. 어 그 원래 저도요. 처음에 그 당시에 그 노래를 처음에 들었을 때는 그렇게 막 엄청 좋다는 생각 안 들었는데 이 앨범을 듣고 이제 아까 탭도가 말했듯이 어떤 유기적인 흐름을 만들었는데 번개송들을 모아서 근데 거기에 딱 그 자리에 그 노래가 들어갔어야 됐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제가 이 말 들려고 안가 아 제 연말 느낌 솔직히 제가 제일 좀 뭔가 애착이 가요. 좀 딴 거 다 필요 없고 연말 느낌이 좀 좋습니다. 썰치냐 연말 느낌. 앨범 처음부터 이렇게 쭉 돌렸을 때 연말 느낌이 딱 어 이 연말 느낌 딱 이 자리네 이런 느낌. Will recognize will. 아 근데 그 yes. 약간 뭐지 그 흐름이 아까 다 막 뭐 여기 탭도 그렇고 대빈 형도 막 그 뭐 흐름이 좋았다 하잖아요. 저는 그 흐름 좋았던 게 그 첫 번째 트랙에서 저는 사실 이게 되게 감상 지점이 항상 독특한데 이제 1화 때 제 그 솔 그 솔 컴퍼니 뱅어즈에서 독특한 트랙을 인덱스 에러를 좋아했던 것처럼 전 항상 이제 감상 포인트가 독특하거든요. 아. 이제 저는 1번 트랙 중경 상님 상 삼님 중경 삼님이 발음이 안 돼요. 중경 중경 삼님. 네. 아 전 되게 좋았어요. 그 약간 제가 그 원래 많이 놀려먹기도 하는데 제이 그린 보컬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정식적으로 약간 이렇게 뭐 트레이닝된 그런 느낌하고 떠나서 그 멜로디 라인 만들어낸 느낌이나 또 방송이라서 아유 방송 이건 방송용 한 80% 근데 제가 진짜 원래 항상 얘기하지만 보컬을 할 때 제가 진짜 좋아하는 보컬은 뭐냐면은 잘하는 보컬이 아니에요. 그죠. 버벌진트 그러니까 버벌진 잘하지만 잘한데요. 아, 잘한데 기리보이 기리보이 그러니까 기리보이 같은 아니 솔직히 막 그 기리보이까지 안 가도 막 나스가 가끔 노래도 있거든요. 노래 존나 못해요. 근데 나는 그게 좋아요. 그냥 노래 필드런 느낌. 꽂혀서 그냥 아 난 노래 할 거야 이런 느낌. 근데 중경상 중경삼님은 그 느낌 되게 잘 나서 좀 좋았어요. 네 맞아요. 못하는 느낌. 못해. 네. 공감이고. 못하는 느낌. 어제 그래서 한번 그 부분 해주시죠. 그 부분 불러주세요. 어 라이브. 레니데이. 라이브 한번 들읍시다. 예. 뭐지 이게? 근데 레니데이 레니데이 이건데 그냥 정말 이 그냥 말하는 톤으로 얘기를 해요. 그냥 정말 아무 기교 없이. 네. 근데 아, 아니야 이거 여기서 하면 안 돼. 왜냐면 그냥 들어보세요 직접. 아 그냥 들어보세요. 진짜 좋아요. 좋죠. 네. 그 아까 뭐 처음에 말했듯이 탭도 노래도 오늘 듣고 이 노래도 한번 꼬롬 나왔으니까 한번 듣죠. 네. 연말 느낌. 꼬롬 노래 연말 느낌으로. 연말 느낌으로. 연말이니까 또 연말 느낌은 2부 끝나고 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딱 연말에 느낄 수 있게. 너무 이제 개인 방송 같네요. 아니 내가 오늘 택배 특집이에요. 그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닥치세요. 그냥 제 특집인데 우연히 믹스테이프 나온 거지. 아, 맞아. 예, 오늘 택도 특집이에요. 운 좋으신 줄 아세요. 다물. 예. 지지난주에 했으면 장난 아니었어요. 아, 맞아요. 다행이네요. 그렇죠. 연말이잖아요, 이제. 네, 맞았죠. 이제. 네. 아, 벌써 12월. 그렇네요. 12월이 됐어요. 아, 많이 지났다. 사실 지금 2부에서부터 우리의 얘기를 할까 해서요. 저번에 정리를 할까 했는데 지금 뭐 할 얘기 다 했잖아요. 소개, 탭도 소개했고 그렇죠. 한 주 동안 뭐 했는지. 아, 승호 형, 제가 이래요. 이거 편집하겠습니다. 농담이고요. 어쨌든 사실 알고 있었어요. 한번 엿 먹어보라고 한번 해봤어요. 감사합니다. 예. 네, 아무튼 페이보. 아, 네. 페이보. 아, 미안하다. 페이보 뭐 했죠? 나가 죽어야죠. 아니, 왜냐면은 나는 꼬롬이 왜냐면 페이보도 꼬롬이 나왔으니까 이런 얘기를 계속 했어요, 저한테. 야. 꼬롬 얘기를 해주자. 그래가지고 꼬롬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럴 수 있죠. 제 꼬롬만 안 나왔으면. 형도 뭐 준비한 게 있잖아요, 이제. 네, 그렇죠. 그 저 2화 때 이제 말씀드린 거. 할머니. 아 맞아, 그 할머니 곧 나옵니다. 뭔가? 할머니. 네. 할머니랑 이름. 그랜마. 네. 그랜마가 아니라 이제 정식 이름을 정했어요. 이제 그. 아 진짜요? 네. 그랜마들로. 할머님. 네. 할머님. 할머님. 어제 그. 그렇습니다. 제목은 이제 Trails in a Square. 그러니까 그 Trails 그게 흔적. 이제 예, 흔적, 자취 이런 느낌이죠. 예. 이제 Score란 경우 이제 악보인데 예. 제가. 그 왜 한국말로 안 하시고 영어로? 아 그 또 부제가 있어요. 악보 속에 자취. 아, 이렇게. 예,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할머니 언제 오죠? 네. 트랙 속에 있나요? 야. 네, 어제 그래서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고 지금 이제 사실은 거의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중으로 거의 내려고 했었는데 예. 지금 이제 제가 그 수업 이제 그 작곡 수업을 듣는 이제 학원 그런 데서 그 싱글 이제 앨범을 나중에 또 내거든요. 예, 예. 이제 그 작업이 같이 겹쳐서 들어가는 바람에 예, 예. 또 여러 가지 했고 또 이제 또 뭐 어차피 뭐 얘기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어제 그 다른 뮤지션 분 그 싱글 앨범 그런 거에 이제 엔지니어링 일로도 약간 참여를 할 것 같아서 예. 이제 그 갑자기 몇 주 안에 몇 주 동안 일이 좀 몰리는 바람에 좀 약간 살짝 늦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아마 이제 다가오는 주 내로 좀 빨리 마무리를 하고 또 이제 그 다음 주에는 여러 가지 좀 해서 딱 정리해서 이렇게 발매한 걸로 네,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현상이네요. 드디어 소품집도 그렇고 또 그 다음 달에 바로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오피셜 딱 첫 싱글 될 거인데 이제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가제가 네. 이제 그 얘기했던 거 그 싱글 가제는 좋아서 그래 라는 어떤 그런 노래가 있어요. 이제 뭐 그것도 뭐 기대를 해주시면 그래. 너님이 정해주셨잖아요. 아 맞아. 좋아서 원래 좋아서였는데 너무 이렇게 좋아서는 별로 느낌 안 와서 좋아서 그래. 괜찮네요. 괜찮나요? 할머니보단 좀 안 좋지만 할머니가 최고죠. 그랜마들. 아, 아쉽지만 언젠가 나오겠죠 할머니는? 언젠가. 영감은 좀 더 충만해지면. 제가 영감 되면. 중후해지면. 제가 영감 되면. 영감이 늙으면. 중후함이 되면. 그러겠죠. 네. 그러고 이제 뭐 저는 그렇게 그냥 이제 여러 가지 일하면서 네, 살고 있습니다. 뭐 제가 저번에 뭐 페이보 작업실 찾아가서. 그때 들려줬던 그 곡들이죠. 소품집에서. 네, 그렇죠. 되게 좋더라고요. 그때 들었을 때 비트들이 굉장히 좋아서 또 페이보가 노래를 잘합니다. 아, 네. 아유, 칭찬. 감사합니다. 방송용 멘트긴 한데 이건 한 아까 60, 80에 뛰는 100. 아, 99%. 카카오네 완전. 100 정도로 나쁘진 않아요. 괜찮죠. 예, 괜찮다. 들어봤어요? 물론. 이거, 지금 이것도 방송용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건 완전히 방송용 이건 한 120% 그렇죠. 괜찮더라고요. 또 락 노래도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그거 또, 들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제가 약간 다양한 노래 다양한 장르 음악도 좋아하니까 네. 좀 많이 우겨넣는다 그런 식으로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죠. 네 많이 기대해 주시면 진짜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예 됐죠? 뭐 더 얘기할 거 없죠? 아, 아까 꼬롬에서 끝냈어야 되는데 들켜버려가지고 내가 네, 넘기려는 거를 조용히 넘어갈 아 조용히 넘어가셨었는지 탭도는 뭐 특별한 일 있었나요? 뭐 탭도? 아 근데 지난 화에서 지금까지 특별한 일을 물어본 건데 탭도한테 그런 걸 묻긴 그런가? 방금 뭐 탭도 얘기하면서 다 했죠? 그게 근황이잖아요 그냥 네, 그렇죠. 그러고 살잖아 그냥 알바하면서 네, 공연 보러 다니고 알바하고 공연 보고 랩하고 사진 찍고 랩하고 포 덕후 래퍼 아니 그 원래 우리 크루 말고 CMC라는 이제 시클라멘 뮤직 크루라는 아, 그룹이 있잖아. 아 맞네. 그렇죠. 거기서 뭐 안 해요? 시클라멘 이제 크루 같은 경우도 이제 저도 이제 있는데 그냥 거기도 요새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서로 살아요. 되게 문제 요새 이제 랩은 계속 하는데 서로 이제 같이 작업하는 것은 이제 최근에 나, 뭐 다른 그 크루 멤버 중에 믹테 나왔을 때 그때 한 번 정도 아 있었고. 맞아 맞아 지즈모 네, 지즈모 그 친구 믹테 나왔을 때 있었고 그 뒤로 이제 저희도 이제 공연 일정도 일단 안 잡혀 있고 딱히 이제 뭔가 활동하는 것도 없고 아마 이제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걔네들 이제 방학하면서 아마 조금 약간 방학 중에 한 번이라도 공연이라도 하지 않을까 제 생각에도 그래요. 오히려 ODD에서는 그렇게 막 랩을 많이 안 하진 않는데 오히려 CMC에서 되게 랩을 막 피처링도 많이 하고 단체곡도 많이 하고 CMC는 하자고 하니까요. 하긴 그렇지. 먼저 하자고 하니까. 우리 뭐 하자고 안 합니까? 아, 그러니까 하자고 하는데 그러니까 얘는 이제 뭐 거기 피처링도 몇 개 있고 그러니까 아, 공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거는 이제 거기서 뭐 하자고 하니까 하자고 하고 이제 뭐 그냥 해버리니까 우리 그래 해 그런 느낌이잖아요. CMC에서 그쵸. CMC에 제일 잘하잖아요. 그쵸? 네. 네. 오늘 래퍼는 약간 자부심이 있어야. 네. 네. 아니 정말 잘한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최근에 그 CMC 노래 중에서 뭐죠? 그, 서먼스 윙. 네, 서먼스 윙. 네. 그거를 우연히 다시 듣게 됐는데 탭도가 참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근데 좀 나온지도 꽤 됐고 그게 네. 몇 개월 전에. 근데 그거보다 우리 오드바이브에서 또 잘했어. 맞아. 그때 에이 네, 뭐. 괜찮 예, 잘 나왔죠 그때. 사진만 찍고 있지 않더라고요. 사진만 찍고 네. 여자 아이돌만 쫓아다니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랩을 하긴 네. 하더라고요. 아무튼 래퍼 탭도 좀 기대해 주시고 포 덕후 래퍼 포 덕후 래퍼 포기하지 마시고 예. 랩은 계속 하니까요. 아, 뭔가 예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뭐 그쵸 CMC 근데 사실 CMC 예전에 그것도 했었잖아요. 뭐죠 공연 이름이? 저지먼트에서 네. 뭐 제일 잘했다고 그때도 아 예 그때 근데 저 누가 잘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 본인들이 저지먼트 데이 때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중간에 공연하고 이제 저랑 이제 집에 가야 되는 친구가 있어서 지방 사는 친구랑 있어가지고 이제 중간에 나와서 담배 피고 이제 가야 될 사람 가고 이제 다시 안에서 볼 사람 보고 하려는데 되게 이제 그때 공연을 보던 사람 중에 이제 한 명이 어쩌다 이제 담배를 피우러 나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도 이제 저희 보고 와 그 저 아까 제일 잘했던 분들 아니시냐고 그래서 오. 저희는 되게 기분 좋았죠 사실 이제. 저희는 되게 그거는 방송도 아닌데도 방송용 멘트를 그러니까 서비스에 능한 그래서 되게 뭔가 항상 이제 뮤지션으로서도 저는 인정받는다는 느낌이 되게 좋아요. 그냥 관종기가 있어가지고 다 그렇지 뭐. 네. 다 되게, 그렇지 뭐. 되게 그런 걸 되게 좋아해서 아 그 우리가 잘했구나. 되게 솔직히 준비가 되게 미흡하다고 항상 생각했었거든요. 그때 준비가 많이 못하기도 했고 이제 서로 스케줄이 잘 안 맞기도 했고 이제 곡 같은 경우도 막 엄청 빨리 나온 거기도 하고 공연 일정에 맞추다 보니까 근데 되게 결과가 괜찮게 나와서 그래서 꽤 이제 보람 있었던 그런 공연이었다고 생각해요. 이제 앞으로 CMC로서의 행보도 기대하겠습니다. CMC. 네. CMC. 사실 OWD가 훨씬 월등하지만 야, CMC도 안 애들이에요. 네. 다 거기서 다 아는 애들 아닌데 아무튼 아, 몇 명 아는 애들 한 달에 건너 아는 사람들입니다. 네. 한두 달이 건너면 다 아는 사람들이 네. 듣고 있지? 원더비. 원더비. 원더비. 원더비가 CMC 리더죠, 걔가. 네. 수장이죠. 네. 수장이죠. 네. 그렇죠. 원더비 많이 들어주세요. 이것도 이 라디오 당신을 위해서도 하는 거긴 하니까. 당신도 팬이잖아. 애청자죠. 애청자. 잘 듣죠. 잘 지내니? 안 본 지 꽤 됐는데. 이게 방송인지 방송인지 전화인지 전화하지 이게 뭐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아까 말했듯이 2부에서는 그걸 할 계획이었어요. 연말이니까 연말 우리 크루에 대해 연말 정리해보자. 야. 그런데 아직 1부를 채우기에 시간이 남아 돌아서 계속 허술을 했습니다. 그렇네요. 9분 정도 남았어요 여러분. 와, 더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남았네요. 우리 1부가 한 30분 채우잖아요 원래. 그렇죠. 그렇죠. 아무 일이나 만들어봐요. 그만할까? 뭐 해야 되지? 369? 아 그럼 더칩스 맞아 갑자기 생각났다. 아. 아, 1화에서 이제 얘기했었잖아요. 더칩스는 어때요? 좋댔습니다. 더칩스 안 나오고 좋댄 거 아니고 원래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몇 곡이 있어요. 한 3, 4곡 있는데 그거를 이제 그 진세호 키드란 친구랑 그냥 이제 그냥 새롭게 시작하자. 원래 꼬름도 원래 꼬름 집 나올 시점에 원래 더칩스 믹스테이프 나왔었어야 돼요. 사실은 계획대로라면. 근데 이제 작업 스타일도 그렇고 여러모로 좀 일이 생겨서 제가 꼬름에 좀 치중하게 됐고 그건 아마 내년쯤에 더칩스의 노래를 좀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예. 되게 많이 밀렸네요. 어떻게 많이 밀린 정도 아니라 아예 뭐 뒤집어엎었지. 아. 더칩스도 뭐 그러면은 이제 믹스테이프로 나오는 건가요 내년에? 아니 믹스테이프는 아니고 그러니까 아니니까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냥 일단 그냥 결과물 뭐 하나씩 내려고요. 어. 한 곡씩이라도 내려고. 뭐 언젠가는 뭔가 나오겠죠. 네. 전 기대하고 있죠. 네, 둘 다 되게 기대되는 것 같아요. 그 이제 꼬롬에 보면은 다섯 번째 트랙이 이제 더칩스의 어떤 케미를 볼 수 있는 스틸 락킹인가? 내가 지금 스틸인지 스테디인지 어쨌든 스테디 락킹. 진세가 랩을 진짜 잘하는 게 있어요. 네, 그거 한번 들어보시고. 케미는 잘 모르겠고 진세가 랩을 잘한 건 느낄 수 있는. 그렇죠. 맞습니다. 되게 한껏 발리는. 맞아. 아니, 잘하지. 솔직히 잘해. 아, 제일 그렇죠. 뭔가 나는 솔직히 뭐 약간 뮤지션 인정 얘기했지만 나는 꼬름 내고 되게 좀 힘들었어. 왜요? 되게 무력감도 많이 들고. 왜요? 그러니까 항상 믹스테이프 낼 때마다 허무함이 항상 있었거든요. 네. 아 이거 내서 뭐하지 이런 생각도 있고 그냥 항상 내고 나면 좀 뭔가 열심히 준비했던 거니까. 근데 이번에 그게 진짜 심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정말로 핸드폰 게임만 하고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 괜찮죠 뭐. 저 원래 그렇게 한 번씩 한번 쉬어줘야죠. 한번 쉬어주고 하죠. 전투 준비 태세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휴식은 전투 준비 태세란 말이 있더라고요. 저희 부대 앞에. 그게 옛날. 아, 진짜 할 얘기 없으니까 군대기 할까요 우리? 아니요 이제 거의 다 끝나가요. 1분 끝나고요. 아 아까 페이브 1 끊었으면은 2부일 거 좀 끌어서 할 수 있었는데. 농담입니다. 저 페이브 사랑합니다. 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대충 이 정도로 1부 네? 마치죠. 예, 네. 저희가 지금 들을 노래는 아까 말했듯이 그 탭도의 편지 맞죠? 편지 미래 자신에게 네, 보내는 저에게 어떨지 네. 편지 듣고 로고송까지 듣고 2부 시작하겠습니다. 들어줘 감사합니다. 얍 yep. yep. 지금 넌 어떻게 살고 있을지 좀 걱정돼. 혹시나 지금 나보다 더 한심해 져버리진 않았을까 거울 곁에 섰을 때 거울 안의 모습이 어깨를 펴지 못하지 않을지 예전엔 걱정하지 않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봐 과연 밝기만 할까. 네가 펼치려 했던 그 많은 물감 그저 다 뒤엉켜서 검은색만 남은 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되는 것도 없이 자존심만 더 세우면서 벽을 만들진 않을지 예전 나처럼 그저 울진 않을지 주변의 말은 다 불신하든지 씹어먹어버리면서 웃진 않을지. 편지 단순한 안부가 아닌 날 돌아보려 나에게서 내려가는 편지 과연 내가 더 잘할 수 있을까 알고 싶어서 나에게 쓰는 편지 막상 그때가 닥치면 아무것도 못하는 나에게 써보는 편지 어쩌면 그저 바로 앞에서 엎어질 날 위한 편지 혹시 날 원망하니 이런 선택을 해버린 내게 화가 나니 그때는 너도 똑같이 선택했어 내게 오히려 격려를 자꾸 했어 다 직접 자초했던 일이잖아 이 정도 결과는 너도 예상했었잖아 누가 뭐래도 끝까지 가보자던 말 전부 다 잊었어 네가 말했었잖아 날 끝까지 이끌 거라 생각했던 네가 이젠 더 난 것을 찾으라면서 날 밀어내고 내가 지금껏 참고 이겨내온 것들을 버리라고 할까봐 불안해져 난 여태 꿈만해서 살았을 뿐 밖에서 어떻게 살지는 몰라 그걸 제발 알려줘 편지를 받는 너 말야 편지 단순한 안구가 아닌 날 돌아보려 나에게서 내려가는 편지 과연 내가 더 잘할 수 있을까 알고 싶어서 나에게 쓰는 편지 막상 그때가 닥치면 아무것도 못하는 나에게 써보는 편지 어쩌면 그저 바로 앞에서 엎어질 날 위한 편지 꿈 또는 잠 그 선택의 답안지 그것을 벗어나 살긴 하는지 아니면 여전히 갈등하는지 궁금해 넌 답을 알긴 하는지 꿈 또는 잠 그 선택의 답안지 그것을 벗어나 살긴 하는지 아니면 여전히 갈등하는지 궁금해 넌 답을 알긴 하는지 편지 단순한 안부가 아닌 날 돌아보던 나에게서 내려가는 편지 과연 내가 더 잘할 수 있을까 알고 싶어서 나에게 쓰는 편지 막상 그때가 닥치면 아무것도 못하는 나에게 써보는 편지 어쩌면 그저 바로 앞에서 엎어질 날 위한 편지 장난스런 타임 motherfucker right 시간 낭비 끝없는 게 드립싸움 둘 직구의 향연 싹 다 트리오 No sweater are you fucking ready 다 여기로 와 Oh double D ready oh. 예 아 편지 어땠나요? 편지 어우 좋아 어우 좋아 아, 괜찮았죠 뭐 그렇습니다 이제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1부에 저희가 한 15분은 우리 전화에 대한 얘기랑 뭐냐 한 주 동안 2주? 한 2주 동안 어떻게 지냈나 아니죠 거의 한 달 만에 보는 거였으니까 네. 한 달만 어떻게 지냈나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해서 하고 15분 정도 하고 또 남은 15분 동안은 12월 연말이니까 ODD 결산을 좀 하고 2부 때는 한국 힙합 결산을 좀 할까 했었어요 근데 아까 뭐 탭도도 오고 또 각자 준비하는 것도 있고 뭐 새로 나온 것도 있죠 얘기가 길어졌죠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 힙합 결산은 다음 이제 4회에서 또 다른 친구를 한번 불러서 진짜 정말 2015년 결산 2015년 말에 하고 ODD 결산만 오늘 하는 방향으로 ODD 결산 ODD 결산 예. 결산 야 마음 있어 보이네요 2015년에 야. 정말 많은 일이 사실 있었잖아요 맞아요. 엄청 많이 있었죠 네. 그렇지 우선 뭐 우리의 리더 제이그린부터 얘기를 무슨 일이 있었는지 OWD를 총 이렇게 총괄해서 한번 말해주면 아 제가 그냥 제 얘기뿐만 아니라 다? 예. 뭐 아니, 본 얘기 빼고요 언제 얼마 안 돼가지고 사실 언제 얼마 안 돼서 아 제이그린 아직 아, 그렇죠. 제이그린 최근에 예, 제이그린 최근에 왔고요 네, 아, 제이 형이 빠지고 네. 아무튼 뭐 진짜 뭐 사실 이렇게 ODD 결산이라 하는 것도 2014년에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활동하게 될 줄 몰랐고 그게 그렇죠. 가장 컸던 게 일단 탭도 체스가 전역을 했고 전역을 하고 이제 한 이제 6월 5월쯤에 이제 페이보 형이 들어오고 뭐 그러면서 나가는 사람도 있었죠. 현식이 정진 근데 뭐 아무튼 뭐 지금도 되게 열악하고 잘 지냈는데 아무튼 그 친구가 나가게 되고 그 친구가 2014년에 들어왔었죠. 맞아요, 맞아요. 저희 이제 우청 아. 그러니까 제가 작년 이제 여름에 같이 들어왔다가 지금은 어떻게 이제 다른 길을 하게 되고 아무튼 그렇게 그냥 이런 외부적인 그런 것도 많이 있었고 내부적으로도 제가 이제 3월에 믹스테이프 나왔죠. 그렇죠. 3월에 원래 나이트 플라이트가 본인 나왔... 얘기를 아니 뭐 어디디 뭔가 뭐 있나요 근데 나 빼면 뭐 있어? 오 아니까 왜냐면 그게 아니라 그것까지 아니, 하세요? 내는 거 내는 것만 이제 완전 디스코 그래피로 치면 예. 나이트 플라이트 나왔고 예. 그렇죠. 뭐 제 코론도 나왔고 예. 그리고 뭐 중간에 오드바이브 또 있었고 예. 맞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런 네, 되게 많이 일이 있었죠. 그렇죠. ODD 라디오 너무 깔끔하게 너무 깔끔하게 정리해 주셔가지고 2부 이만 마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별거 없어. 되게 별거 없고. 아 이제 제 얘기를 좀 제가 할게요. 아, 저는 네. 올해 2015년에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인터뷰하는 데빈이라는 페이지 및 블로그를 열었었습니다. 열었죠. 1월에. 그러면서 제이 그린 인터뷰 아니죠 그 당시엔 제이 형 제이 형이었죠 제이 형의 나이 플라 나오자마자 아 아니구나 아, 우울한 청춘 나오고 우울한 청춘 나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야 되게 오래된 그렇게 됐죠 되게 작년 겨울이구나 그거. 네 작년 겨울 맞아 아니, 작년 겨울에 이제 만나서 하고 1월에 내가 폐지를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한 7월까지 되게 바쁘게 움직여 12명이나 했어요. 네. 한 그 인터뷰를 MC 메타님을 포함해서 되게 바쁘게 하다가 반년 조금 넘게 또 그 정도 인원을 네. 그렇죠. 나도 와, 내가 신기해. 와, 달에 두 명씩 한 거예요. 그런 열정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때는 좀 한가하기도 했고 뭐 한가하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그걸로 뭔가 그게 일이었죠. 그게 일이었는데 어쨌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사실 근데 이게 뭐 그러고 나서 또 이름을 바꿨었어요. 디록으로. 네, 그렇죠. 그러고 나서 폐지를 했습니다. 인터뷰 하나 올리고 네, 인터뷰 하나 올리고 폐지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폐지는 이제 이 방송에 처음 밝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요새 좀 바빠졌어요. 여러 가지 일로 좀 그렇죠. 바빠져서 사실 뭐 해도 뭐 오는 게 없더라고요. 맞아요. 이런 게 힘들죠. 아니라 아니죠. 근데 그거를 견뎌내고 할 수 있는 써야 되는데 그거보다 우선 해야 될 일들이 좀 생겨서 그렇죠. 근데 저는 되게 어떻게든 좋게 생각한 게 저희가 이번 연도 초에 했던 얘기 기억나시나요? 형이 거? 이거 저 디로그의 목표 뭐냐면은 12월에 스윙스 면회를 가가지고 인터뷰를 하겠다. 그런 얘기 했었는데 뭐 어쨌든 뭐 스윙스가 저녁도 했고 여러모로 안 되게 됐지만 어쨌든 네. MC 메타까지 갔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디야? 대박이지. MC 메타 이벤트. 그 MC 메타 인터뷰가 대박이었죠. 대박이지 뭐. 그 어떻게 한 게 그거 대박이. 네이버 메인 메인도 같아. 네이버 메인에 떴었죠. 그러니까. 와, 엄청 큰 일이죠. 생각하면 훨씬 그 초과 성취한 거죠. 네. 그죠. 그러게 한데. 어떻게 하면? 뭐 메타 형님과 이전부터 알던 사이였어 가지고. 아 그래도 그래도. 네. 되게 참. 크죠. 네. 그랬습니다. 한국 힙합과도. 네, 한국 힙합 문제. 한국 힙합을 인터뷰했습니다. 1화에서 얘기했던. 언젠간 또 기대로 해볼게요. 네. 아니 다시 돌아옵니다. 아 진짜로요? 네, 아, 이제 그때는 이제 약간 쉬는 기간이군요. 그러면 쉬는 기간 언제 돌아온다는 말은 못하지만 예, 어제는 돌아옵니다. 그때, 저는 예.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거는 디로그가 돌아오든 인터뷰 대빈이 돌아오든 어쨌든 힙합과 관련된 일을 하는 랩이 아니라 다른 일을 하는 대빈이 돌아옵니다. 아 근데 멋있어. 근데 뭐 야. 그냥 꼴릴 때 하는 거잖아요. 예. 그냥 진짜 뭐든 이렇게 할 아니 이거는 뭐 랩도 마찬가지고 맞아, 그냥 맞아요. 그렇죠. 힙합, 멋있어. 힙합과 떨어지지 않는 대빈. 힙 덕후 래퍼. 힙 덕후. 래퍼. 예. 그렇습니다. 제 1년 결산이죠 이게. 그렇죠. 1년 동안. 그래요. 그리고 저는 토익 900점을 넣었습니다. 아니 사실 바쁜 게 요새 공부 좀 하고 있어요. 네. 어쨌든 그래서 좀 바쁜데 어쨌든 각자 뭐 1년 OWD 이제 페이보는 들어와서 오더블리에서 보냈잖아요. 어땠나요? 그러니까 형도 아까 얘기 안 했지만 저녁을 했고 올해.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이제 올해 제가 2월 말에 저도 이제 군대를 좀 늦게 간 편이긴 한데 그 2월 말에 이제 전역해서 음악하겠다고 결심하고 이렇게 하다가 아까 이제 제이 그린이 그 얘기 했잖아요. 그 나이트 플라이트. 예. 이제 정확히 말하면 제가 나이트 플라이트의 그 팬이었죠. 그렇죠. 팬이죠. 듣고. 팬의 나이트 플라이트 네. 노래 제목 그 뭐였지? 아이고. 뭐 판타스틱 판타스틱 플래닛 판타스틱 플래닛 어쩌다가 예. 이제 그거 그 영상 그 뭐냐 아 씨발 왜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꼭 네, 찾아보세요. 어쨌든 네. 이메일 주소 남겨주세요. CJM의 AO급으로 버티기 영상 네, 주소 꼭 아, 네. 네. 어쨌든 그래서 네. 그거 보고 유튜브에 검색할 수 있어요. 아 맞네 네. 맞네 유튜브에 그렇죠. 존나 싫다. 어쨌든 아무튼. 그거 네. 말고도 있잖아요. 이제 또 찍었던 거. 뭐였죠? 아 제이스 데드 그거는 그것도 솔직히 좀 팔린데. 그게 좀 나은 아, 것 같아. 그게 차를 나. 둘 다 꼭 찾아보시길. 제이스 데드는 찾아보세요. 저도 이제 촬영. 안녕하세요. 꼭 찾아보시길. 그래서 제이 형이 죽었죠. 제이스 데드. 네. 어 맞네. 어. 네. 오. 제이 그린으로. 예.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가지고 제이 그린도 언제. 이제 그 얘기가 돌아가는데 어쨌든 그 노래 듣고. 제가 이제 제이 그린한테 컨택을 했죠. 저 왜냐면 저도 이제 완전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좀 이제 작업 좀 해보자 해가지고 만든 곡들 가지고 이제 제이 그린한테 컨택하고 그렇게 해서 그 뭐냐 제 예전에 있었던 그 먼슬리 페이버릿 시리즈 예. 네, 거기 이제 잘 지내라는 곡을 예. 그래서 제이 그린하고 같이 하고 근데 당시엔 제이 형 예예. 당시 제이 형과 네, 그렇죠. 네, 같이 하고 나간 제이 형과 그렇죠. 네. 지금 어디 탈퇴하고 랩을 랩을 그만뒀는지 계속 하고 있는지 모르는 제이 형과 그만뒀으면 그랬죠. 그러니까 제이 그린은 좀 괜찮은데 제이 그린은 좀 괜찮은데 제이 형은 좀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아 기분 나쁘지.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홍대에서 뭐 니디 쌈들하고 같이 뭐 밥도 먹고 술도 먹고 네 뭐, 그렇죠. 네, 얘기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들어왔죠. 어땠어요 그 오디오 들어와서 처음에 지금까지. 아, 근데 뭐 되게 뭐를 원하세요? 약간 진지한 거 아니면 웃기는 거? 아, 진지한 거 아니면 웃겠어. 뭐가 됐든 진지하지 않았어. 적당히 방송용 멘트를 하라 얘기입니다. 적당히 방송용 짧고 멘트. 굵게. 짧고 굵게. 좋았다. 좋아서 미치겠다. 후회. 아, 미안하시죠. 야, 어쨌든 예, 좋았어요. 조추 당연히. 네, 됐습니다. 거기까지. 네? 아니 근데 뭐 얘기해 보세요. 좀 뭐, 진지해도 상관없어요. 이게 근데 뭐 이게 뭐 우리가 놀다 했지만 어쨌든 좀 약간 원래 저도 관심 있으면서 쿨에도 관심이 어떻게 있었죠? 그렇죠. 그렇게 막 놀다가 좀 같이 하게 됐는데 그 뒤로 그 뒤에 좀 괜찮은 뭐 작업 이제 음악으로 치면 되게 괜찮은 작업물들을 이렇게 한두 개씩 좀 뽑아내게 됐고 또 동시에 또 개인적으로 저는 그 뭐냐 어떤 사람들 막 뭉쳐 있는 옛날 막 쿠르에서 막 뒤통수 막 맞고 막 이런 경우도 존나 많았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지금 또 이렇게 잘 서로 놀고 있으니까 그나마 요새, 다행이죠. 요새는 앞통수를 맞죠. 네. 네. 앞에서 실컷 때리고 있죠. 아직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렇죠. 언제 이제 언제 제 눈을 찔러 버리실까.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그래서 앞으로도 뭐 일단 아직 한 이제 한 반 제가 저번에 이제 얘기하다가 보니까 제이그랑 얘기하다 보니까 한 이제 좀 반년 넘었더라고요. 그렇죠. 반년 좀 넘어가죠 한데 이제 또 뭐 여러 가지 뭐 일들도 있었고 뭐 좋은 일들 뭐든 이렇게 다 있었고 또 2016년 또 개인적으로 네 기대하고 안에서 기대를 하고 뭐 아무튼 있습니다. 잘 만났어요. 뭐 그렇죠. 이제 그냥 되게 어쨌든 이제 다 시작한 사람들이었고 어느 정도 뭐 좀 관심사도 비슷하고 되게 뭐 어쨌든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저희 페이보에 득을 본 게 많죠. 맞아요. 네. 그렇죠.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형은 특히 이제 대즈로서의 그렇죠. 아 그렇죠. 레게 싱어로서의 데뷔를 하죠. 레게로서의 제 혼을 끌어 당겨준 그렇죠. 에, 조만간 또 네, 하나 할 거예요. 아, 그런가요? 네. 어, 야, 좀 잘, 잘, 그만 된 줄 알았는데 이거 사라진 거 아무튼 난 기억하고 있어. 당사자가 모르고 해야죠. 네, 네. 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냥 꾸준하게 원래 하던 대로 그냥 이제 뭐 제 거 할 때는 제 거 하고 또 동시에 또 ODD 할 때는 또 재밌게 놀듯이 음악 잘 하고 네, 그 정 그냥 뭐 ODD는 뭐 계속 놀면서 뭐를 그렇죠, 계속 할 거고 네. 각자 또 각자 나름대로 각자의 커리어를 쌓아가고 ODD는 놀면서 음악 만들고 칠링 칠링 우리의 모토입니다. 네. 뭐 칠링 뭐 술 마시고 뻗거나 뭐 약하고 뻗는 그런 건 아니지만은 사실 칠링이란 말 자체 외국에서 칠링 하면은 칠 하드 하면은 대면 빨고 이렇게 쓰러져 있고 그런데 그렇죠. 네. 우리는 그러진 않고요. 네, 그게 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합법이면 모르겠는데 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우리는. 음악을 들고 음악이 저에게 유일하게 된 뭐야 그걸로 칠링을 합니다. 네 그렇죠. 아 근데 되게 근데 갑자기 그러니까 마약하니까 얘기한 건데 되게 다른 주변에 음악하는 다른 음악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제 그냥 음악 안 하는 그냥 보통 친구들 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막 힙합하고 있는 사람들 이미지가 있어요. 아, 맞아, 막, 그치, 막 뭐 담배 막 겁나 빨고 뭐 술도 막 진짜 많이 마시고 이런데 우리는 그러기보다 이제 뭐 다 같이 뭐 곰발바다 커피 가가지고 커피 하나 곰발 커피 곰발 곰발 곰발바다 커피라고 사장님 죄송합니다. 네. 아메리카노 마시고 네, 아메리카노랑 뭐 자몽이 대 맛이 어떤지 마시고. 맛이 어떤지 막 얘기하면서 토론하고 그렇죠. 맞아 우리가 그냥 겉으로 보기엔 되게 힙합한 사람들 아니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우리끼리 재밌게 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맞아, 맞아. 그게 또 우리가 되게 재밌는 그래서 것 같아. 잘 어울리고 네. 재밌는 다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사실 그러지 않은 사람도 그렇게 만드는 게 또 네. 맞아. 저희의 마력이죠. 네. 원래 현식이 그런 애가 아니었는데 정진지 현식이 진짜 술 먹고 대박 빨고 싶었는데 방 얘기해도 돼? 아니가 아니가 그냥 그렇게 놀고 싶었는데 네. 아니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은 있죠. 약간 좀 그런 하지만 제가 현식이도 그 상태에서 막 칠링을 할 수 있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죠. 네. 그런 거 없어도 그렇죠. 이게 우리의 칠링이다. 네. 이것이 칠링이다. 바로 이걸 봐라. 이게 우리다. 어쨌든 결산하고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겠는데 네. 우리의 모토 막 이런 걸 얘기하고 있어요. 어제 1년 훌쩍 지났어요. 아, 벌써 1년이 이렇게 시간이 되게 빠른 것 같아요. 전역하고 정말 시간 금방 갔죠. 네, 진짜 엄청 빨리 갔다 왔어요. 아, 진짜 네, 군대에 있고 이제 전역하고 나서도 군대에 있는 시간은 되게 빨리 갔다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전역하고 나서가 훨씬 더 빨리 가는 거예요. 맞아요. 완전히 왜 갑자기 12월이지 이런 느낌. 어 진짜. 벌써? 저는 이제 내년이면 29입니다. 아 아홉 수죠. 안타깝네요. 점점 멀어. 저런지 나이가 하식 먹네. 그러게요. 그러니까 아. 저희가 처음 만난 게 그러니까 페이보 말고 다른 친구들은 네. 20살 때 21살 때 만나고 제가 그때 25이었죠. 아 진짜네. 지금 아 24이었죠. 4이었죠. 네, 네, 네. 지금 캡토 나이. 캡토 나이. 네, 네. 24이었죠. 시간이 아, 그렇게 되게 오래됐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뭐 연말 결산 겸 지금까지 ODD 결산을 ODD 4년 4년 결산, 결산. ODD의 역사.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ODD로 이름 바뀐 것도 오래구나. 아, 그렇네요. 투어타임으로 오래죠. 네. 네. 그래서 저희 모든 뭐냐 뭐 웬만한 일은 그쵸 다 오래 오래 다 일어났네요. ODD 네. MT도 오래 갔었죠. 아 맞아 네. ODD MT로 갔었어요. 네. MT 원래 갔죠. 그런 거를 비 많이 쳐먹고 그런 걸 정말 생각하면은 네. 재밌네. 아 재밌네. 그렇죠. 재밌네. 많이 많이 왔어 우리. 그렇죠. 뭐 MT도 마, 왔어. 맞았나? MT MT 날 그때 제이그린이 제이그린이 뭐 현 시간대 처음 맞았나요? 제가 뭐요? 아, 제이그린 그때 없었어요. 늦게 왔다고? 아 맞네. 제이 형이었잖아. 제이 형이랑 래퍼가 네. 그때 있었던 아. 제이 형이 래퍼가 늦게 와가지고. 아 걔 병신아서 그래? 제이 형 원래 제이 형 버스 거꾸로 탔잖아요. 그러니까 제이그린은 그렇잖아. 제이 형은 원래 그래. 제이그린은 버스 거꾸로 탄 사람 아니죠? 제이그린은 안 그래. 저 현식 때문에 그래. 솔직히 말해. 정진지. 정진 때문에 그렇지 뭐. 너 뭐 이거 1년 동안 현식이 욕만 쌓아왔네. 1년 결산. 결산이 이렇게. 1년 결산. 아무튼 현식이 좋은 애예요. 이렇게 듣고 있니? 뭔가 안 좋게만 이야기돼서 그렇지. 링크 절대 주지 말아야겠다. 너 맞겠다. 안 봐야지. 도망 다녀야지. 다음 주에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 녹음해야 되는데. 오디드 오드 펑크. 맞아. 오드 펑크라는 곡에 또 아까 말한 정진 우리 나간 멤버 그가 참여를 해요. 명예 멤버죠. 명예 멤버죠. 그렇죠. 아 그럼 뭐 다음 그러고 보니까 뭐 오드 펑크 얘기해도 되겠죠? 예, 얘기해도 네. 되죠. 그러니까 이제 또 저번 우리가 저번에 이제 다 같이 했던 그 오드 바이브란 이제 곡을 냈었잖아요. 예, 그렇죠. 네, 이제 아. 이제 그래서. 뭐 그거 이상하게 이제 이름을 이렇게 붙이면서 약간 연작이 된 어떤 그런 느낌도 없잖아요. 그거 그냥 제가 멋대로 한번 좀 그러게요. 하긴 그래서 이제 또 제가 곡 쓰고 이번에는 이제 그 ODD에 있는 모든 래퍼들하고 또 이제 또 저번에는 이제 참여 안 했었던 정진 아까 그 네. 열심히 가열차게 우리가 얘기했던 명예 멤버 명예 멤버. 네. 네 정진 그 친구까지 해서 아마 녹음을 그렇게 하고 나면 거의 올해 가기 전에 공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도 연말. 그럼요. 올해 예. 잘하면 다음 화 때 이제 올해 들려드릴 수도 있고. 그래서 항상 이 이름으로 되게 재밌게 하면서 좋은 노래도 많이 만들고 있으니까. 뭐 각자 연말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그냥 갑자기 생각났는데. 연말 계획이요. 예. 연말 근데 이제 뭐.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나름대로 뭐가 됐든 나이트 플라이트도 했었고 뭐 꼬름도 했었고 나름대로 이제 되게 열심히 했는데 12월은 좀 뭔가 많이 영감이 좀 떨어진 느낌이 사실 들어요. 이제 뭔가 좀 다시 좀 채워야 될 것 같은 느낌 들어서 이번 12월은 좀 많이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좀 놀고 그리고 좀 약간 막 영화나 이런 거 좀 많이 보려고 그런 생각 중이에요. 좀 되게 마무리를 좀 잘 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여가 생활 같은 즐기면서 굿굿 맞아. 그리고 오디디도 많이 만나. 오디디도 네. 뭐 많이 먹을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것도 많이 아, 다니고 네, 맞죠. 그러려고 그쵸. 합니다. 같이 갈 데가 많죠. 네. 어디 그렇죠. 많이 가야죠, 저희. 네. 페이보는 뭐 연말에 아까 말한 거 예 제외하고 아까 뭐 제외하고요. 일단은 아, 뭐, 그냥 래퍼로서 래퍼로 아니 음악인으로서 말고 그냥 네, 말고요. 그 되게 갑자기 설구퍼시네요. 그러니까 음악인을 제외하고 나서 내 일상이 없어. 야, 예, 리얼이네요. 리얼 진짜 본의 아니게 리얼이 된 거지. 나도 막 이제 여러 사람한테 자기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아마 이번 크리스마스도 이제 모르는 바보 이런 그렇죠. 느낌. 이번 크리스마스도 아마 그 혼자인 채로 네 보낼 것 같고 가슴 아픈 이야기를. 네, 그렇죠. 아 근데 이제 뭐 그 여기 그 뭐 ODD 산 말고 지금 이제 얘기한 거는 다른 친구들이랑 한번 또 연말에 한번 국내 여행 한번 좀 진하게 가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아까 이제 제이그린이 약간 좀 뭐 영감이라든지 약간 휴식 이런 느낌을 원했듯이 약간 저도 한번 좀 네 한번 네 전투 준비를 하러 전투 준비를 하러 네 깜짝이야 아까 저 군대 네. 그렇죠 네. 휴식은 네 한번 좀 이제 에너지 채워서 또 또 1월 달에 또 바로 이어서 이제 막 내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또 그 동안에 이렇게 해서 연말을 좀 정리를 하고 싶은 게 제 개인적 바람이에요. 또 일도 생기면 또 어떨지 모르겠다. 막 어떻게 될지는. 그렇군요. 네. 이제 탭도는 뭐 탭도. 연말에 저는 뭐 이제 항상 이제 자주 놀던 친구들 있어요. 그 친구들이랑 연말에 한번 이제 군제 지금 군대 간 애들 동생들도 있고 그런데 휴가 나온다고 해 가지고 연말에 한번 모여서 이제 같이 그냥 밥 같은 거 먹고 그 말고 딱히 뭔가 정해진 일정 같은 건 없고 뭐 애호회 콘서트 안 해요? 연말 콘서트 일본, 일본에서 해서 아 진짜 가나요? 국내에서 안 해요? 국내 첫 가나요? 가나요? 가고 싶긴 한데 일본 여행 겸 준이엘은 뭐 없어? 준이엘은 뭐 회사에서 거의 버린 아티스트라서 아 슬프다 네, 아 망해가지고 아. 하여튼 현재 이제 그 아마 12월 중에는 별 특별한 게 없으면 이제 덕질이라고 하죠. 제가 연예인을 보러 다닐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걸 보러 가진 다른 건 모르겠고 그냥 친구들이랑 노는 거 말고 일정이 없어서 아마 그거 말고 이제 또 ODD랑 이제 뭐 라디오 오드펑크하고 오드펑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노래를 한다든지 아니면 CMC랑 뭐 다른 곡을 할 수도 있고 곡은 이제 제가 나오게 되면은 이제 뭐 방송에 틀어드릴게요. 방송에 틀어주시면 고맙고 뭐 페이스북 페이지나 이런 데서 찾아보시면 아마 올라갈 거예요. 예, 저한테도 물어봐주세요. 저 네. 네. 데빈 형은 연말 어떻게 보내실 건가요? 저도 크리스마스에 집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데빈과 케빈이 함께. 네, 데빈과 케빈. 오, 씨. 데빈. 어쨌든 그렇습니다. 저는 크리스마스에 케빈과 함께 보낼 예정이고 그래요. 그리고 근데 연말에 또 만난 친구들 만나서 뭐 네. 파티를 하자고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그렇죠? 괜찮은 것 같아요. 연말 파티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뭐 이따 연말 느낌 틀겠지만 연말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아 알아요. 네. 그런 거 같네요. 그럼 이상. 네 이상. 그, 그, 왜 안 좋아하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네. 노래 들어보면 알아요. 싫어하실 수 있죠. 네, 네. 싫어할 수 있죠. 네. 저도 연말 안 좋아해요. 아, 네. 전 좋아한. 저 케빈 싫어해요. 아 사실 그래요. 네. 저는... 그렇죠. 우울해지네요 연말 얘기하니까. 왜? 이래서 연말 싫어하는군요. 아니, 연말에 별로 반갑지가 않아요 별로. 근데 뭔가 새로 해가 바뀐다. 근데 연말에 생각하지 말고 새해가 온다고 생각하면. 아 그렇게 좀 생각하면 좀 낫겠네요. 네. 근데 맞아. 한 해가 끝난다고 생각하지 말고. 괜히 아직, 연말이라고 하면은 괜히 올해 돌아보고 막 못한 거 생각나고 그러니까. 맞아. 네, 그런 괜히 아른아른 내지는 그런 게 있어. 네, 그럼 내년을 기약하자 이런 느낌으로 가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또 막 새해 시작하면 괜시리 약간 좀 살짝. 뭐 기분 좋을 수도 있고 약간 뭔가 으쌰으쌰하는 기분도 들고 그러니까 그래요. 뭐 지금 새해 특집 여러분 듣고 계십니다. 연말 특집 아니죠? 새해는 아니고요. 네. 새해는 아니지만 새해가 없는 새해 사실 특집. 뭐 체스도 여기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체스에게 우리 ODD로서의 1년은 어땠나 물어본다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저는 이제 마청으로서 얘기를 하자면은 되게 좋았습니다.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뭐냐 없었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제이 그린 제이 형이죠. 그 당시 제이 형 예, 지금 나간 제이 형하고 저랑 단 둘이서 뭐 없었지 근데 맞아 2인 크루 단 둘이서 그냥 현식이도 뭐, 있었는데 예, 현식이 뭐 바빴고 바빴지 뭐. 단 둘이서 그냥 가끔 밥 먹고 그랬어요. 그리고 얘 뭐 뭐냐 제이 형 우울한 청춘 뭐 집에서 녹음하고 근데 그런 거 생각하면 진짜 되게 어떻게 보면 감사해요. 뭐 그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냥 뭐 제이 얘네가... 형의 말을 대신 전하는 거죠? 그래서 제이 형의 감상을 네, 제이 형은 저입니다. 제이 형 나다. 아무튼 하여튼 되게 신기한 거 어떻게 생각하면 신기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우리가 어쨌든 이렇게 음악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해 보면은 아니 뭐 네. 열심히 하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같이 모여서 뭔가를 네. 하고 맞아, 서로 맞아. 활력소가 돼준다는 거 자체가 맞아. 작년에는 이런 걸 상상도 못했어. 사실 처음에 어떻게 됐냐면요. 네. 제그린도 군대에 있었죠. 그렇죠. 맞아요. 근데 그 와중에 제가 페이스북 메시지를 얘한테 보냈어요. 맞아 맞아. 저녁하고 뭐 할 거냐? 그러니까 음악 할 거냐? 라고 물어봤었어요. 계속. 맞아 맞아. 그러니까 아, 그 첫 시작이 진짜. 네. 나랑, 제대로 된. 나랑 하자 이랬어. 나랑 하자 이렇게 했어요.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아, 맞아. 예전에 우리 하던 거 계속 하자. 이게 예전에 네. 이제 저번에 말씀드려요. 투더타입이었는데 이제 하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ODD로 이름은 오래 바꿨으니까. 네, 오래 바꾸고. 투더타입 다시 하자 이랬는데 근데 그때도 이렇게 투어타입을 한다는 느낌조차 없었어. 없었죠. 어. 그건 뭐 없지. 뭐 느낌이 들 수가 없죠. 근데 어쨌든. 이제서야 나는 것 같아. 어. 그래서 약간 좀 뭔가 크루가 크루라는 ODD, 이런 이름이 ODD라는 이름 바꿀 것조차도 생각을 못해. 그치. 네, 맞아요. 난 체스랑 이렇게 탭도가 나와도 전형을 해도 사실 그게 없을 것 같아. 제 얘기한 그 그거였어. 뭔가 진짜 다 그렇기 때문에 탭도랑 체스가 나와도 뭔가 왜냐면은 체스 같은 경우는 예전에 다른 크루가 또 있었어요. 아, 맞아요. 그리고 사라졌죠. 예, 어쨌든 그런 크루 그랬고 또 페이보는 아예 그 내 그렇죠. 내 머릿속에서 태어나지도 않은 존재였기 때문에. 근데 페이보 근데 약간 페이보 형이 들어오면서 좀 많이 그렇게 된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프로듀서가 이제 그렇죠. 있으면서 뭔가 좀 틀이 잡힌 느낌이죠. 틀이 잡힌 느낌. 곡을 만드는 사람, 곡을 만드는 거니까. 그리고 그죠 탭도는 아예 랩을 안 할 줄 알았어요. 아니 랩을 떠나가지고 사진을 찍을 건 전혀 못했고 그렇죠. 어쨌든 제가 뭐 할까? 쟤는 대체 뭐가 될까? 아니 랩을 할 거라고 알고 있었어. 근데 우리랑 같이 뭘 할까라는 생각이지. 왜냐면은 휴가 나와서 우리 집 와서 녹음도 하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랩을 할 줄 알았는데 뭔가 그렇게 우리랑 같이 이렇게 뭘 할까라는 생각을 먼저 했던 것 같아. 아무튼 막 되게 크루에 대한 생각이 달랐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네, 사실 이제 여기 있는 대빈 형이랑 저는 뭔가 이 크루 그대로 뭔가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되게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런 거 어쨌든 그런 생각이 되게 다를 거라 생각했는데 아무튼 간에 뭐가 어찌 됐든 올라오고 있는지 몰라도 아무튼 우리 같이 하면서 어쨌든 네. 들어준 사람 있잖아요. 그거 자체가 되게 감사한 것 같습니다. 채령 씨도 있고 그렇죠. 아니 어쩌면 페이브 형도 우리 노래 들었던 거니까 그러니까. 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네, 조금씩 약간 잘한다는 느낌도 있고 서로 이제 계속 뭔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계속 주면서 성장하는 그렇죠.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저는 되게 그래서 올 한 해가 되게 뿌듯한 것 같아요. 작년에도 사실 이 말을 했었어요. 작년에도 이제 작년에는 이제 작년에 이제 제이그린한테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뭐였냐면은 이제 한 해를 돌아보면 제이그린 우청 앨범도 냈었고 그쵸 앨범도 냈었고 나 같은 경우는 작년에 모마에서 맞아 그렇죠. 그러니까 모마에서도 많은 사람들 만나고 뭐 칭찬도 듣고 이랬으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1년 지나니까 한 게 그래 좀 있네 이랬는데 지금도 돌아보면 그래요. 뭐 시간이 지나서 모르겠지만 2014년보다 2015년 엄청보다 훨씬 풍성했던 그러니까 엄청 다산하네했죠. 네 그렇죠. 맞아 그런 느낌이었어. 근데 계속 그럴 것 같아. 나는 2016년도 그렇고 16년도 계속 조금씩 네. 더 이렇게 더 커질 것 같아. 그러니까. 되게 지금 저는 이제 밖에서 들어온 사람인데. 이렇게 항상 이제 뭐 제이그린이나 이제 뭐 대빈 형한테 얘기한 건데 저도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진짜. 왜냐하면은 저 이제 저는 2014년 끝낼 때 이제 그 이제 병장이었잖아요. 군대에서 이제 음악을 해야겠다 되게 막 그 되게 막 머릿속에 약간 좀 이제 모호한 생각으로 막 이렇게 있다가 1년 만에 이렇게 뭐 사람들 만나게 되고 막 이렇게 음악도 만들어 보고 이렇게까지 한 게 나는 우리 크루의 프로듀서가 들어올 줄은 생각 못했어. 그러니까 맞아. 진짜 생각도 못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아니, 되게 저는 이제 고마운 거죠. 항상 그 오디 사람들한테나 아니면은 이제 그 이후에 또 만났던 음악한 사람들 다 고맙죠. 맞아. 어느 정도 이제 일이 좀 형은 돼가고 있으니까 뭐 누구 다 돼가고 있지만 그렇죠. 이제 그 근데 이제 그 변화점이 저한테는 되게 크게 다가오는 거죠. 아무래도 그렇죠. 왜냐하면 저 1년 전에 이 시간에 저는 열심히 그걸 좀 뭐 그 발칸포를 닦고 있었겠 근데 진짜 나는 그 생각해 보면 그런 게 2016년에 우리가 2016년에 이맘때쯤에 우리가 어떤 얘기 하고 있을지 모르겠어. 맞아. 막 이제 나이트 플라이스나 꼬르륨 대신에 앨범 얘기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아 앨범 얘기. 또 저는 여기서 뭐 밝히진 않겠지만 제가 원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 돼서 여러분하고 좀 더 다른 얘기를 하게 될 수도 있고. 2016년에 그렇죠. 네. 진짜 막 이제 이 친구 FNC 전속 포토그래퍼로 가고. 나 준이랑 잘 만나고 있어? 막 이런 얘기. 2016년 가상 대화. 가상 대화. 망상 자. 망상. 어제 화요 청년 전화했는데. 아, 이런 얘기. 빈진호 형이랑 만났다. 성빈이 형? 성민한테 안부 좀 전해줘. 안 본지가 됐다. 아 근데 그건 너무 게을러. 안 본지 한 3개월 된 것 같아. 게을러. 너무 게을러가지고. 아 그래? 나 연락 좀 피하고 있어 사실 그냥. 그냥 좀 피하고 있는데. 페이먼 나갔니? 말이 없어. 뭘 말 좀 해봐. 그냥 취업한다는데. 그만뒀다는데. 페이먼 말을 안 하니? 저기. 아 지금. 아니 뭔가 치고 싶다가 없어가지고. 페이먼. 누구 만나지? VMC 들어갔다며. VMC. 아 VMC 들어갔어? 야 전혀 예상치도 못한. 오디딘 버렸나? 사다리 차게 하고. 사다리 실컷 밟고 올라가더니. 머니메이킹. 페이보. 페이보 있고 제그린도 있고 탭도도 네. 있고 채수도 있고 내년에 12월에 이 자리에 한번 다 같이 모였으면 좋겠어요. 야, 그러니까 그땐 진짜 또 어떤 얘기 할지. 현식이도 있으면 좋겠어. 현식이는 네. 나가는데 있을 거고. 네, 현식이는 뭐 거의 우리 크루지 아직도. 네, 진짜 어디서 플라디오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는 사실 이 얘기를 지금 안 했는데 그 영재 아, 그 맞아 맞아. 그 맞아요. 뭐야? 이제 곡 작업을 하잖아요. 네, 이제 그렇죠. 옷을 만드는 친구가 있어요. 예전에 투더 타입일 때 같이 저랑 이제 계획을 했던 친구인데. 근데 그 친구의 프로모셔널 송이죠? 그렇죠. 네. 이제 그거를 이제 페이버가 작업하고 있는데 네. 그 친구랑도 나중에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우리 옷을 야. 받고 막 이런 야. 야. 그래서 아니 진짜 이게 곧 얼마 현실 가능성이 있는 네. 얘기니까 되게 좋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런 거를 이제 그런 약간 방송이든 뮤비든 거기서 이렇게 그 친구까지 다 해가지고 다 모여가지고 뭔가 한다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뭔가 더 완전체가 되는 느낌이잖아요. 이제 뭔가 촬영은 제가 하고 오 쉣 이제 정말 빠진 거다 완전. 그럼 너는 누가 찍어줘? 이제 셀카 이렇게 나름대로 좋은 옷 입고 좋은 옷 입고 셀카 한번 뭔가 그렇게 처음에 시작했던 때부터 지금까지 스쳐 지나간 사람들하고 기회가 되면 다 모여서 뭔가를 할 수 있는 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더 그냥 뭐 내년 연말이면 내년 연말도 좋지만 그 전에도 되게 네. 빨리 저희는 빨리 한번 만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좋겠어요. 그냥 갑자기 감회가 새로워서 감회가. 네, 감회가 근데 그때는 여기서 녹음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네. 그때는 좀 더 넓은 데서 네. 좀 넓은 곳에서 좀 더 좋은 예언이라도 해보고 원래 우리 예언가잖아요. 아 그렇죠. 예언. 제가 말을 한 게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사실 이게 지금 제이그린이잖아요. 제가 제이그린 원래 절대 안 바꾸려 했어요. 원래 옛날부터 형이 맨날 제이그린 이러는데 네. 전 제이 형을 무조건 하려 했는데 네. 어떻게 하든가 제가 지금 제이그린이 돼 있네요. 근데 인가 형 약간 예언이 되게 뭔가 무서웠습니다. 사실 ODD란 이름 자체도 실제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아 얘기했죠. 채수 왔을 때 2011년에 예언을 했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2011년에 쓰게 됐고 뭐 그리고 이제 제이그린이랑 아까 페이스북 대화를 했다고 그랬는데 그 페이스북에서 대화를 했던 게 실제로 다 됐어. 맞아 맞아 맞아 진짜요. 믹스테이프도 내고 뭐 아무튼 여러모로 그래서 페이퍼 오디 나가지 않습니다. 아까 잘못 말한 것 같아서 급하게 수습하는 내 급하게 수습하지 아니 아니 내 예원님 막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다 되면 재밌긴 예, 할 것 같은데 예 나가지 않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페이퍼 말고 탭도가 FNC에 포토그래퍼로 취직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 진짜 근데 좋지. 예. 아, 사실 FNC든 어디든 그런 네. 게 뭐 되고 랩도 계속 하고 왜냐면은 사실 우리가 뭐 아까 계속 말하지만은 뭐 다른 일을 해도 계속 음악을 잡고 갈 네, 사람들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제이그린은 이제 좀 더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래퍼가 되길 바라고 예. 그렇습니다. 이제 페이보는 어떻게 될까요? 페이보는 VMC로 네, 사다리 차기를 사다리 차기를 하지 않고 야, 안 하고요. 오디와 애글... 함께 VMC도 아 근데 VMC가 왜 나왔죠? 형이 농담으로 한 거잖아. 아, 그렇네. 발끈. 아 뭐 회사든 어디든. 예, 뭐 이제 어쨌든 좀 뭐 아까 제가 항상 농담 뭐 머니메이킹 머니메이킹 한데 어제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만 살 수 있을 정도로만 아, 예. 하고 네. 그리고 또 ODD에선 진짜 ODD 에서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는 것처럼 진짜 즐겁게 계속 할 수 있게 그거를 그것만 유지해도 2016년 만약에 이맘 진짜 2016 내년 이맘때 이거 딱 돌아오면 되게 기분 좋을 것 같아요. 그건 대박이죠. 근데 사실 되게 그 정도만이라는 말로 되는 게 아니죠. 되게 엄청 큰 거라고 생각하죠. 다 될 겁니다. 네. 저는 데스트라다무스이기 때문에 요즘 뭐 연말 결산을 한다고 했는데 뭐 하트는 계속했네요. 그렇게 됐네요. 계속 하다 보니까 맨날 하는 얘기 또 하고 근데 나중에 안 듣는 거 아니야 사람들 이러다 그러니까, 얘네 걱정이다. 이 얘기 또 해 얘네 이 얘기 또 해 아 아는 얘기야 건너뛰어 말하면서 근데 건너뛰는데 또 아는 얘기 또 아는 얘기야 또 아는 얘기 얘네 가진 얘기 다야? 그렇습니다 답니다. 저희가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예, 하지만 지인들 너희들은 듣고 있을 거 다 알고 있어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래요 야. 뭐 연말 결산 이 정도로 끝내고 새해 더 멋진 ODD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 예. 야. 그래요. 우리 마지막 이제 제이그린이 싫어하는 연말에 대한 느낌을 확 담은 노래. 연말 느낌. 예. 그 연말 느낌. 옛날에 연말 느낌이 근데 제 만약 나이트 플라이트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아우트로가 연말 느낌이에요 그게. 그죠. 그게 그냥 원래는 뭐 랩을 하려다가 뭔가 그 비트에 좀 꽂혀가지고 거기 이상한 나레이션 같은 걸 했었는데 그걸 그니까 그 원래 가사 있었거든요. 그 가사를 좀 이제 아예 어떤 비트에 좋게 만나서 이분 그 사운드 아이콘의 앤디라는 그 비트 메이커 그분이 만들어신 곡인데 원래 있던 곡 딴 곡이에요. 딴 곡인데 제가 이제 리메이크한 거죠. 아무튼 그 노래 모르겠어. 누 어떤 사람은 뭐 이, 공감이 안 갈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소셈 연말 싫어하는 부분 분들은 가을 타는 것처럼 연말 타는 분들은 연말 헤이러스. 예, 연말 헤이러스는 연말 헤이러스. 깊이 예스 감동 이야기 예스. 그렇습니다. 그럼 연말 느낌 듣고 이번 OWD 라디오 3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Yeah. Yep.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이. 감사합니다. 야. 이야! 술자리에서 화장실에 숨는 기분 몰라 전부 yeah. I hate the fucking no I hate 연말 느낌 yeah. 낮에 잠이 들었다가 눈을 뜰 땐 깊은 밤일 때 그 느낌 yeah. 아무 약속도 안 잡히는 일요일 너왜 비몽사몽 나 왼종일 존해 나른한 햇살이 들어오는 거실 노래만에 켜볼 라디오 웬 모두 어딘가에서 살아가는 썰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가는 걸 난 나라짱구 아버지가 사는 삶도 걸 출한 주인공의 삶과 똑같다는 걸 But 지금은 스팟라이트 밖에 인생은 너무도 차가울 것 같아 늘 되고 싶어 잘나가는 스타 비싸고 큰 집 뷰레 퀸 돈 더블 리본 커 너의 스카페이스 Dream but I face the real 밑에 모든 변기 잡고 꼬인 속을 비운 뒷게슴 철에 뜬 눈 다 늘어난 내 목 사라지겠지 나는 가장 보통의 존재로 I hate the carol song I hate 꼬마 전국 yeah. 망년의 술자리에서 화장실에 숨는 기분 몰라 전부 yeah. I hate the fucking no I hate 연말 느낌 잠이 들었다가 눈을 뜰 땐 깊은 밤일 때 그 느낌 yeah, yeah. 저 텅 빈 하늘의 날 왜 자꾸만 더 초라하게 만드는가 길게 늘어진 가로수 그림자들은 날 왜 깊은 심연에 빠지게 만드는가 맨날 가을 시작해 점점 심해져 연말 겨울에 누구에겐 너새 누구에겐 여우지 뻔내겐 병 같아 웃는 얼굴 속 텅 빈 맘 추스리며 웃긴 여미지 오늘 같은 어제 어제 같은 오늘과 다른 제목 같은 드라마 같은 호들갑 내년에도 별다를 건 없지 오래 와 다른 사람 같은 싸움 비슷한 노예 난 그 안에서 투덜거릴 뿐이야 해묵은 변명들도 늘어놓을 풍년 다짐들은 야무지게 머리맡에 붙여 그리고서 아무렇지 않게 금방 묻혀 I hate carol song I hate 꼬마 전국 yeah. 망년의 술자리에서 화장실에 숨는 기분 몰라 전부 yeah. I hate the fucking no I hate 연말 느낌 yeah. 낮에 잠이 들었다가 눈을 뜰 땐 깊은 밤일 때 그 느낌 초라한 yeah. 느낌 내년이 맘에 지면 가득 만들어 눈부른 하늘 라인 없이 만들어 괜히 나는 쓸쓸한 그 노래 만들어 노주하는 눈빛 좀 제발게 만들어 내년이 맘에 지면 가득 만들어 눈부른 하늘 라인 없이 만들어 괜히 나는 쓸쓸한 그 노래 만들어 노주하는 눈빛 좀 제발게 만들어